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불안서로 질문을 하려면 문장부터 올리면 돼요. 예를 들면, 주의 피아니스트는 의문문으로 주의 피아니스트가 돼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Je suis professeur. 나는 선생님이에요. Vous êtes professeur? 당신은 선생님이에요? Je suis peintre. 나는 화가야. Tu es peintre? 너는 화가니? Il est médecin. 그는 의사야. Il est médecin? 그는 의사니? Elle est journaliste. 그녀는 기자예요. Elle est journaliste? 그녀는 기자예요? Vous êtes chanteur. 당신들은 가수입니다. Vous êtes chanteur? 당신들은 가수입니까?